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래.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래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이서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 눈이 일찍 떠졌어요. 아직 해가 높이 뜨지 않아서 조금은 어두컴컴한 하늘을 보고 있자니 왠지 별자리 운세 같은 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검색창에 이달의 운세를 쳐서 가장 위에 뜨는 이달의 운세 설명을 읽어봤어요. 아, 참, 읽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척척 대학생은 양자리거든요. 오늘은 일보다는 건강과 행복에 집중해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색은 오렌지라고 하네요. 일상에서 오렌지 색을 마주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재밌으니까 하나 더 읽어봅시다. 이번엔 사수자리. 와, 심상치 않은데요? 온 우주가 당신 편에 서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답니다. 사수자리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미츠키의 My Love Mine, All Mine. ...하게 시작해볼까요? 여기 저희 눈앞에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주시죠. 네, 그럼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삶의 질을 올려준 물건입니다. 제 힌트를 듣고 어떤 것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우리의 바지, 자켓, 가방 등등 천으로 된 많은 것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단추만 달린 자켓보다 오늘의 주인공이 달린 자켓이 훨씬 따뜻하답니다. 아직 긴가민가 하다고요? 그럼 정말 다 드립니다. 마지막 힌트. 이 물건은 이런 소리를 냅니다. 집, 집.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지퍼에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긴 머리에 새치만 소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생각나 내가 사랑하는 보면은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시원스런 바람처럼 늘 나를 설레게 했지. 너 그렇게 나 이렇게 그런 사랑 얘기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항상 너만 웃어.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이것 없는 세상은 감히 상상이 안 되죠. 바로 지퍼입니다. 바람은 차가운데 햇빛은 따뜻한 딱 요맘때가 후드 지퍼를 입기 좋은 날씨잖아요. 부드럽게 올라가는 지퍼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참 유용하게 쓰이는 지퍼.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 였죠. 그래서 척척 대학생이 바로 연구에 돌입했답니다. 지퍼의 아버지라 하면 여러 사업가가 언급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을 인정받는 사람은 휘드컴 저드슨이라는 사업가입니다. 매번 허리를 숙여 구두 단추 하나하나 채우던 그는 구두를 신을 때 불편한 자세를 오래 하지 않아도 되는 단추를 대신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연구에 매진했고 한쪽에 있는 금속 갈고리들이 다른 쪽의 금속 눈과 딱 맞물리는 장치를 고안해냅니다. 그렇게 세기의 발명품 지퍼가 탄생한 거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내 두 손을 놓지 말기로 약속해요. 소중해질 기억은 꼭 담아둘게요. 지금보다 더 아껴주세요. 지나가는 구름처럼 아쉬운 시간만 가는데 이제는 용기 내서 고백할까요. 둘보다 하나 되어 서로를 느껴봐요. 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이야, 역시 좋은 사업 아이템은 모두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할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저드슨 버전의 지퍼는 고장도 잘 나고 어딘가 거추장스러운 모습 때문에 바로 상업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지퍼는 기디언 썬드백이라는 사람에 의해 완성됐는데요. 허술했던 기존의 구조를 버리고 두 개의 금속 이빨이 손깍지 끼듯이 맞물리게 해서 여닫을 수 있는 현대의 지퍼 모양을 개발한 거죠. 마침내 썬드백은 1913년 4월 29일 지퍼에 대한 특허를 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희대의 발명작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9일을 지퍼의 날로 지정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지퍼의 날에는 옷장 속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퍼가 들어간 옷을 입고 해시태그 내셔널 지퍼데이를 달아서 SNS 올리자는 약속을 했다고 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도 내년 4월 29일부터는 꼭 최애 지퍼 자켓을 입어야겠어요.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넌 나고 넌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넌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너 뺨한 대만 때려줘 며칠 사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 그저 침번호 지우고 힙합만 듣던 난 어쿠스틱해졌어요. Tell me what you want from me. 가장 예쁜 나이 실컷 사랑해봐야 돼. 네 사연 속에 나오는 쇠기 걔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넌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넌 나야, 그림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Okay. Listen. 친구들이 말해줘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아서 문제야. 이거 봐 옷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얼굴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빛나칠 때 제일 이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 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의 눈만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n destiny. 사조나 타로 카드 점서져만 나면 안 해. Yeah. 집착하는 이전 던지니 집 근처도 얼씬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지퍼는 왜 지퍼일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독일어로 지퍼는 찢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이센과 좌물쇠라는 의미의 명사 베어슐러스의 합성어입니다. 처음 봐도 납득이 가는 이름이죠? 근데 지퍼라는 단어는 아주 새롭게 느껴집니다. 과연 어떻게 붙여진 이름일까요? 지퍼라는 이름은 지금은 타이어 회사로 유명한 군리치사에 의해 지어졌어요. 1920년대에 군리치가 지퍼 달린 부츠를 출시했는데 지퍼가 올라갈 때 zip 하는 소리를 본따서 지퍼 이름을 지퍼라고 지었답니다. 그러다 이 편리한 부츠가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세상에 없던 이 잠금 장치의 명칭도 지퍼로 굳어진 겁니다. 마치 스테이플러가 호치케스로 불리게 된 것처럼요. 건이의 가태. 참을 뻔했어 난 네 얼굴 아른거릴 때 전화를 걸 뻔했던가 다음에 말해줄게 아무것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 다가갈게 한 발 넌 당황하지 않기만 해 난 이렇게 밖에 센 척해 말하지 못해 떨쳐내 기회 앞에서 내 all day away yeah. 기대는 안 해서 내일 나랑 같은 맘일까 yeah. 오늘도 묻힌 장 머리 아파서 이런 내 맘 알아줄까 열어도 대문에 살짝 쿵 망설이 꽤된 나는 너의 잊혀진 창고 잊혀진 창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여러분, 지난 초록색 얼룩의 위장 패턴과 유인원 캐릭터가 그려진 이 브랜드 어떤 브랜드의 특징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요즘 힙한 패션 피플이라면 다 아는 브랜드 베이프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베이프도 잊혀졌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90년대 유명 래퍼의 애착템으로 등극하면서 한바탕 전성기를 누렸다가 2010년대에는 외면당했었죠.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베이프가 다시 유행하는구나, 신기하다 라는 반응이 속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유인원이 그려진 심플한 그래픽 티셔츠도 인기 있지만 베이프의 대표작이라 하면 아무래도 지퍼가 후드 끝까지 올라가 얼굴까지 가려지는 풀 집업인데요. 목까지만 올라가는 후드 집업이 시시하게 느껴진다면 이번 가을 베이프의 풀 집업을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POV. I wanna couldn't believe it. See it for myself. Oh, I'll be impatient, but now I'm only falling, falling, frozen, slowly falling. Call me right. I won't keep you waiting, waiting. My bag is waiting, safety's waiting. My eyes deceive me, won't let them stray too far. I wanna lie to me, the way that you love me. Ooh, for all of my pretty and all of my ugly too. I love to see me from your point of view. 저는 일들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오늘의 운세 따위를 찾아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요. 최근에 잡지를 읽다가 발견한 글이 제 마음에 쿡 박혔답니다. 마치 저를 향해서 한 말 같았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궁금해하며 하루, 오늘의 운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를 점쳐보곤 한다. 하지만 미래는 생각보다 쉽게 알 수 있다. 그 해답이 카드 안에도 포춘 쿠키 속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앞으로 올 날이 알고 싶거든 이미 지나간 날들을 살펴봐라. 오늘 내 하루가 미래의 내가 되니 말이다. 하긴 그렇네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에서 내 미래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운세라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누군가 정해주는 운세는 무시하고 스스로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요. 여기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이서빈이었습니다.